영적 조선인민군 창군 85돌세 즈음하여 러시아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21일 연회가 진행됐습니다. 연회에는 러시아 자유민주당 국가회의, 외무성, 조선전쟁로병리사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연대성 그룹바 등 정당, 국회, 정부, 성, 단체 인사들과 출판보도 관계자들 등이 초대됐습니다. 러시아 주재 우리나라 림시대리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연회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 작품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어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사진 문헌들을 돌아보았습니다.